HUBS Hobbs 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UBS 경제정보센터 헙스노믹스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희도요. 준비한 저희들도 돈이 너무 벌고 싶어요. 한순간에 2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 헙스노믹스에서는 주식 상장, 주식 시장의 개념과 거래 방향을 촘촘하게 준비해봤어요. 오늘도 대본을 아주 깔끔하게 읽어드릴 저 박선민 아나운서와 깨끗한 음질을 전달해드릴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헙스노믹스의 센터장이자 깔끔하게 주식을 정리해온 권하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보자고. 자, 지난 시간에는 주식의 개념부터 차례로 살펴봤죠? 벌써 까먹진 않으셨겠죠? 추석이 지나서 아마 돈 왕창 친척들에게 벌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로 장만하신다고 돈 전부 탕진하지 마시고요. 한양개미 여러분, 조금이라도 투자 시작해보세요. 아, 알겠다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파는 건지 대체 뭘 사고 파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 회사들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신들에게 돈이 모이지 않아요.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나름대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오, 나름 괜찮은 회사인가? 하는 마음에 주식을 사기도 하겠죠? 이런 걸 주식 상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의 회사를 공개하는 거예요. 자, 주식 시장은 시장인 만큼 당연히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인 곳이겠죠? 주식 시장은 몇 개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는 아닐 거예요. 한 곳에 모든 주식 회사들이 몰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경제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이름들이 주식 시장의 이름들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방금 언급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와 KOTC가 있어요. 이 시장들의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어떤 회사들이 들어있느냐의 차이예요. 회사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다시 말해 주식 상장을 위해서 이 시장들을 방문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주식시장은 엄청 깐깐해서 각 시장마다 저마다의 조건이 있어요. 코스피는 3년 평균 매출이 700억 이상이나 되는 회사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코스닥은 단기 순이익이 10억만 넘으면 들어갈 수 있죠. 차이가 보이나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이 주로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 이런 데가 바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나 스타트업은 바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오라, 주식시장의 특징 다 알아봤으니 그럼 대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하시죠? 조금만 쉬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양 개미 여러분, 여러분이 개미인 이유, 쫌쫌다리 투자금으로 와다다 투자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 같은 개인들도 주식시장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주식시장에 참여해요. 예를 들어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같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당연히 기관은 개인에 비해서 훨씬 투자금액이 높을 거예요. 그쵸? 반면 개인은 기관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개인, 기관 말고도 외국인들도 투자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금융시장을 제한적으로 열었는데요. 1997년 이후에는 완전 개방되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내에 잡은 주식시장의 규모가 꽤 큰데요. 전체 시장의 30%를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눈치껏 투자를 할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연히 투자금이 우리보다 훨씬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양상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해야겠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 우리도 투자를 하고 그들이 돈을 빼면 우리도 눈치껏 잽싸게 빼야 최소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소신껏 해도 되지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주식시장은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생각해보면 우리 슈퍼나 마트도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열어서 오후 3시 반에 마감됩니다. 그 시간 동안 주식 거래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저만큼인 거죠. 자, 알겠어요. 그러면 주식, 그냥 내 계좌에서 돈만 빼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 추석 때 돈 많이 버신 여러분,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선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 일단 주식 계좌 먼저 만들어 놓기. 일반 계좌와 다르게 주식을 하려면 주식만을 위한 계좌가 있어야 돼요. 일단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귀찮다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고요. 자, 이번 주 홉스노믹스에서는 주식 상장과 주식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양 개미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으신가요? 주식, 생각보다 별거 아니니까요. 간만에 머리 많이 쓰셔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홉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새로 오픈한 보도부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 14일 수요일 홉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홉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박지현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HUBS